지하끌린 리디아 미끌로 보건 및 인구상을 단장으로 하는 콩고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여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인 평양사는 유선종양연구소를 참관했습니다. 이 밖에 대표단은 경상유치원 옹유아등병원을 참관했습니다.